HUBS. 글로벌 파이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파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세계 곳곳에선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여기는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글로벌 파이트입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엔 정리해고바람이 불고 있어요.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1만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고, 세일즈포스, 페이팔 등도 잇따라 직원 대량 감축에 나서고 있죠. 그 중에서도 논란의 정점을 찍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는 지난달 트위터를 인수한 뒤 기존 직원의 절반을 댕강 해고해버렸습니다. 머스크의 황당한 결정에 광고주들은 깜짝 놀라 떠나가고 있고, 유엔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일까요? 오늘은 괴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까지의 과정과 날벼락과 같은 해고 통보를 맞닥뜨린 직원들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봐요.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윤리경, 그리고 아나운서 저 박일인과 함께 글로벌 파이트 여섯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위터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무려 61조 원에 말이죠. 사실 지난 4월 달에도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7월 달이 되자 그는 돌연 인수할 마음이 없다며 말을 번복했죠. 그 이유는 가짜 계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트위터와 머스크는 티격태격하며 논쟁을 이어나갔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똥 이모티콘을 올리며 트위터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트위터 측은 소송을 요구했죠. 그렇게 지난 10월 27일, 머스크는 소송에 부담이 됐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인수 후 그는 트위터에 새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글을 올리며 인수를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기형에 가까운 행동들을 보이곤 했습니다. 출근 첫날, 그는 출근길에 싱크대를 들고 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싱크대 말입니다. 그 후 Let that sink in이라며 트윗을 남겼습니다. 싱크인은 어떤 것에 대해 실감하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머스크가 곧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고 새로운 오너가 된다는 점을 알리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칼바람이 시작되었죠. 취임 직후 그는 자신의 뜻에 반대 의사를 표했던 경영진 9명을 댕강 잘라버립니다. 며칠 뒤 전체 직원 7,500여 명 중 약 절반에 달하는 3,700명이 아주 기괴한 방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말 광기가 묻어납니다. 한 직원이 해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 회사 이메일에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접근이 차단되어 있던 거죠. 혹은 회사 이메일에 로그인하면 당신은 해고입니다. 혹은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둘 중 하나의 이메일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머스크의 장난 같은 해고 방식에 대해 한 사람의 운명을 조롱하는 것이냐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이메일 한 통에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회사가 하루에 약 4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퇴사자에게는 법적 기준보다 50% 많은 3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여기서도 요상했던 건 해고 직후 이미 회사를 나간 수십 명의 직원들에게 연락해 잘못 해고 통보를 날렸는데 회사로 다시 돌아와 줄 수 있어? 라며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구상한 새 기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필수 인력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입맛에 맞게 직원들을 갈아치우다 보니 중요한 인력들까지 내보내버린 거죠. 게다가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메일에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는 금지되며 모든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해 매주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말하며 더욱 국민들의 격분을 샀죠. 이에 일부 직원들은 머스크를 상대로 60일 전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 미국 연방법을 어겼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비판했고 지난 5일에는 유엔마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죠. 또라이긴 하지만 세계 최고 부자의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머스크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트위터를 인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대체 왜 트위터를 뒤집어 놓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그의 행보는 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머스크의 트위터 유료화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트위터 블루라는 유료 서비스가 존재했습니다. 한 달에 $4.99를 내면 방금 보냈던 트윗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 다양한 색상 테마 제공,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NFT로 바꿔주는 기능 등이 제공됐죠. 하지만 논란이 된 건 머스크가 추가한 사항 때문이었습니다. 트위터 블루 구독료를 $19.99로 올릴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거죠. 그리고 기존의 유명인들에게만 신원이 보장되었다는 의미로 붙여주는 파란색 체크 표시를 유료 구독자들에게만 붙여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파란 배지가 있는 유명인들이 분노하며 트윗을 남겼죠. 소설가 스티븐 킹이 협박성 트윗을 올리자 머스크가 화들짝 놀라 얼른 댓글을 답니다. 아 그럼 $8는 어때? 하며 말이죠. 그렇게 새 유료 구독료는 $7.99로 정해졌습니다. 이 파란 배지 유료화 논란에 대한 머스크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유명인들에게만 부여됐던 파란 체크는 전체 계정 중 0.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극소수입니다. 처음 이 표시가 도입된 건 유명인을 사칭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점차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고 했죠. 실제로 인증 자격을 주는 조건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엘리트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누구나 돈만 내면 파란 배지를 얻을 수 있는 유료 구독 시스템이 차별을 없애고 일반인도 유명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합니다. 오히려 사기성 계정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몇 코미디언들은 이런 허점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 상 이름을 일론 머스크로 바꿔버린 거죠. 이렇다 보니 정말 가짜 계정을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런 머스크 행보에 최근 대형 광고주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트위터 매출의 90%는 광고에서 나오는데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회사들은 자사 마케팅 관련 자료가 경쟁사인 테슬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업체인 제너럴 밀스 같은 기업은 트위터의 혐오 콘텐츠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광고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100%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트위터에 공화당을 지지하라 라는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부자이자 최고의 또라이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 그의 트위터 인수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행동들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만큼 최소한의 기업 윤리는 지켰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저희 글로벌 파이트 6번째 라운드는 여기서 마쳐볼게요. 지금까지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윤리경, 그리고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소식과 열렬한 논쟁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HUBS